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을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학교를 이제 올해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대학교를 갈까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고 또 올해 직장에 들어간 사람 또 앞으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도대체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게다가 우리가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뭐 여자친구 말고 내가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인가? 내가 결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죠. 뭐 그런 중대한 인생의 중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네. 그래요? 한 사람만 그래요? 네. 자기 삶을 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고 딱 했는데 후회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만 해도 아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내 머리를 다 짜서 친구들의 조언을 다 받아서 어른들의 조언을 다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회가 꼭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그 삶은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중히 선택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무언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거는 변하지 않고 동일한다는 거죠.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아무 학교나 가고 아무 직장이나 가고 막 뭐 그럴 사람들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아니겠지만 아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을 전혀 한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후회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간이요. 제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요 처음부터 내가 시작할 그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결과까지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후회로만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악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죠?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성경의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대요. 좋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결과는 결국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으면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안심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그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머리를 굴려서 모든 총 그 지혜를 총 동원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선택을 들어주십시오. 이 선택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내가 미리 정말 한치도 볼 수 없는 인간 주제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걸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거 되게 해달라고 이거 성취하게 해달라고 원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들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기대를 갖고 내 바램을 갖고 내 소원을 갖고 그렇게 나아오면요 결국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 정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외침 속에는 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야. 어떤 기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모든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힘든 이 현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왕이 로마를 박살내고 유대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소망과 그 꿈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기대와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16장에 가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과 기대, 바램, 소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상처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라고 해요. 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물론 교회 안에 정말 목사님부터 저부터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게 뭐 그래서 부딪혀서 나갈 수 이게 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는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 교회를 기대했고 바랬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바라는 교회의 기대, 내가 소원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그럼 반드시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공동체를 나중에 외면하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욕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기,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끊임없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은 나한테 수많은 청년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정말 이게 공동체 맞아요? 이게 목사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한두 개가 아니 많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에 대해서 막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그 분을 바라보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결국 그것을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드신 그 봐주세요. 네. 잠 깨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바로 나오자마자.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여지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나랑 이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고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열받는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가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란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 있잖아.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모든 기대 그냥 다 제발 버리세요. 그냥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죄인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더 이렇게 도와드릴 텐데, 예, 내가 죄인인 거를 여러분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죄인이라고 여러분 늘 인식해야 돼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게 확실하거든요.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요. 그럼 이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공동체의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 끔찍한 공동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동체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선택들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래요. 뭐 교회를 선택하고 혹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가 죽는 것까지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 손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시며 좀 살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살 건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1장부터 16장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일요일 날 시작되는 날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다음에 주일 날 부활하시는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거든요. 그 일주일의 사건이 지금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성경을 쓴 마가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든 중심이 이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일단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우리 다 같이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서 메어 있는데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타실 그 나귀를 제자들을 보내서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귀는요 이미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나귀를 가지러 가서 끌고 오면 됐습니다. 물론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죠. 그 나귀의 소유권을 가진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정 끌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약 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다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습니다. 아, 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즉시 보낸다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거 너무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쵸? 예?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의 주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그 주인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나귀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그 선택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귀를 끌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실패나 후회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주인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따라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네.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얘기입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내놔라, 하나님이 지금 협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질 그 나귀가, 여러분 과연 보세요, 예수님이 탈만한 그런 힘이 있고 외형적으로 쓸만한 나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 대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 쓸만한가 안한가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가, 그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쓰시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지, 나귀가 새끼이든 어미이든 뭐가 됐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귀가 약하든 강하든 나귀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요 항상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귀는 자기를 준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것을 대비해서 자기가 뭔가를 예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추고 있는 그 조건과 능력과 실력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요 주의 능력으로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는 다만 쓰임 받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너 내년도에 좀 임원 좀 하자, 숙 리더 좀 하자, 그러면은 뭐 선생 교사 좀 한번 하자,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각오가 없는데요? 혹은 내 마음에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다 여러분 회피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냥 여러분들, 네, 주님이 쓰시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잘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로 삼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어부들, 죄인들, 남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선택해서 예수님 제자로 만드셨고, 어떤 그 준비도 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준비라는 것이 필요했고 만약에 뭔가 우리의 조건이 필요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와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훌륭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훌륭하지 않는 자를 선택하셔서 훌륭한 삶을 살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상식적으로 하고 진짜 정말 훌륭한 CEO라면 정말 좋은 유능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좋은 여러분 기업에서 뭐 대충 아무나 뽑는 경우 봤습니까? 수많은 이게 막 거쳐야 될 걸 막 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제일 좋은 사람만 이렇게 뽑아내는 이 세상의 모습과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큰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주님 쓰시겠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에서 이상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나귀 주인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묻습니다. 아니 니네 뭔데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럼 나귀는요 그 당시 큰 재산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주저없이 그냥 데려가도록 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지 주가 쓸 거다 이런 말에 의해서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때도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나를 어떻게 써줘야 된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내가 이미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 청년 중에 나랑 계속 그 제자 훈련하면서 싸우는 청년이 있어요. 알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세상의 그 모든 돈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갖고 다 기부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뭔가 그렇죠?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써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서 내가 이미 어떤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배우들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배역을 막 감독에게 다 얘기해. 그럼 여러분 그게 영화가 되겠습니까? 감독이 선택하는 대로 자기 역할 주어진 대로 해야지 그게 영화가 되죠. 도구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그 도구를 선택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도구는요 단지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영화 비유를 듭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그런 막 뉴스 뭐 그 광고들 이런 거 맞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신자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지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게 신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조연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연의 역할은 뭘까요? 뭐가 훌륭한 조연이에요? 네? 아, 주인공을 드러내는 게 조연의 역할이지 자기가 주인공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영화가. 우리는 나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나귀를 보내는 주인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이날에 있었습니까? 정말 그 뭐예요? 광우병 그 사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아멘? 여러분 믿어요? 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에 100만이나 모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국민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인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 여러분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가 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동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100만 명이 거기서 막 외치고 있을 때 거기 한 옆에서 그 있잖아요 보수단체 한 500명이 또 외쳤죠. 저놈들은 또 막 뭐 종북 빨갱이다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교육을 많이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왜 그게 불가능하면 인간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모든 사태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모든 분 그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에 따라 어떤 용도로든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임을 안다면 그 신자는 지금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고 이미 내 삶이 지금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 상황과 환경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실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든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든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든 누가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줘서 내가 성공을 하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그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나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믿는 자예요. 반면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노력하고 잘 선택하지만 결국 또 후회하고 후회가 남는 그 인생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신다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아예 주님께 붙들려져 있고 주님께 저당 잡혀 있는 인생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실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가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 역할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고 정말 신뢰할 분이고 어떻게 내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신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주가 자신을 쓰신다라는 것을 아는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것 역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고 깨닫는 거 거기에 모든 일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실망하거나 교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어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의 문제다. 그래요.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아무튼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네? 욕심 때문이죠? 잘 살고 싶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더 돈 많이 벌고 싶다? 어? 네가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좀 그런 우리 나를 만들어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뽑힌 그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아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랑 그 사람, 그 대통령하고 다를 게 뭡니까? 우리들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챙겨보려고 했고, 그녀도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나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만 하야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 국민은, 국민도 좀 하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디로 하야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또 뽑혔는데 막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사방에서 지금 시위하고 난립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너 같은 것이 무슨 대통령이냐 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절대 안 드니까 뭐 우리의 대통령 아니다 막 지금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대통령이 그 트럼프가 된 게 뭐 조작을 한 거든 무슨 뭐 어떻게 된 거든 정상으로 했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되어진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그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지도자들을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까? 그 여러분들 이 예수님만큼 정말 전혀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 속만 채우는 사람들임을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임을 우리는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그 권력을 분산하고 그 분산된 권력에 대해서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체제에 비해서 좀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가장 좋은 훌륭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체제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체제를 사용하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그 욕심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투표하세요. 다음에는 꼭 항상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형편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이지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편해지고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기 주인처럼 주가 쓰신다는 말 앞에서 내 것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 사라져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두 말 없이 나기를 보내는 것, 그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내 게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제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흘러갈 겁니다. 결국 결과는 주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 직장에 대해서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무슨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될 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될 대로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지 될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 그 마음을 가진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네. 3절, 4절, 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나는 지금 힘들고 육체적으로 괴롭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쁘대요. 네?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바울의 기쁨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본받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더 열심히 막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혹은 죽든지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거. 그럼 만약에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난 죽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부르셨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사용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세례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에게 아무 별 큰 이유도 아닌데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뭐야?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죠. 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모든 다수가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인 분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수의 말이 맞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분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 누구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셉이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 그 어디예요?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죠. 하나님 우리도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위대한 그런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요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뼈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기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긴 땅이에요. 과거에 상처가 있고 과거에 나를 배반하고 내 가족이 나를 버린 땅이란 말이야. 끔찍한 땅이고 가기 싫은 땅이고 피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은 요셉이 성공한 땅이죠. 총리까지 올라간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묻히고 싶어요? 네? 나에게 그 과거에 상처를 남긴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그 땅에 묻히고 싶어요? 당연히 내가 잘 되고 행복, 그 과거의 모든 걸 지워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내가 잘 되고 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셉에게 소중했고 중요했던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과 자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총리의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요.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원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임을 안다면 주님께 내 인생이 붙들리게 됐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큰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깨닫고 아, 내 삶이 정말 안전하구나, 정말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땅에 오신